그때여 심황후 신봉사를 보더니만은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며 예 소맹이 아뢰리다 예 아뢰리다 소맹이 사옵기는 황주 도하동이 고토없고 성명은 심학교요 중년 정월 땅을 허거 산후경으로 상처고 어미른 딸 자식을 강보에다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양적 서로 떠먹여 개우 키우고 길러내어 15세가 되었는 요행이 출천하야 애비눈을 띄우구려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사백속에 몸이 팔려 임당수 제수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눈도 뜯지 못하옵고 자식만 팔아먹은 돈을 살려 심황후의 말 듣고 산후조렴을 거쳐버리고 고속발로 부치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누가 나를 놀어 아버지요 딸도 없고 남동녀의 딸아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지 누가 날 도로 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 못해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나중어 빠져 죽은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서서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봅소서 신봉사가 이 말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청이라니 이거 참말이니 내가 지금 죽어 수고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촉구 없는 내 딸이 전 여기가 어디라고 서러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아까 보여라. 내가 눈이 소리야 내 딸을 보지.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지. 두 눈을 끔적끔적 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